한 사람 품 안에서 잠들고 싶은 그 마음 모르는 사람. 당신은 바보야, 당신은 바보야,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. 한 사람 품에 안고 잠들고 싶은 그 마음 모르는 사람. 당신은 바보야, 당신은 바보야,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.